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8세 즈음에서 때루 전국 어린이 건강협회의 근로자 통일 노조가 7월 26일 미제와 그 주구들의 침략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위협을 지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2017년 백두산 윈칭성 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전은 적대 세력들의 자주권 침해와 도발 책동을 단호한 초강경 대응으로 철저히 짚으셔버릴 단호한 의지를 선언한 우리나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지지해서 공동 성명을, 도이출란드 반지연단은 7월 20일부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지지해서 성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